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님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주십시오. 원합니다. 예수의 불로 이곳을 덮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의 불로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막혀진 모든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번만에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전인격적으로 주님 한 분께만 반응하는 예배가 주님의 이미 안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부터 온전히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앞에 비워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라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소서. 막혀진 모든 것을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덮으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덮으소서. 충만하게, 충만하게 예수의 보혈로 덮으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소서. 이곳 구석구석 예수의 보혈로 덮으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소서. 충만하게, 충만하게 예수의 보혈로 충만하게 예수의 보혈로 덮으소서. 막혀진 모든 것을 예수의 보혈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충만하게 충만하게 예수의 보혈로 덮으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소서. 구석구석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예, 주의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충만하게 충만 예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충만하게 충만하게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비하였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비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니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과 진리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상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앞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영들이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님 우리들 마음들을 정말 주님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마음 알고 주 주 예배한 것, 예, 커져가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화살 기도로 기도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저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어둠을 내어쫓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이 시간 화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노련한 용사의 화살이 되게 하시고 이 안에 악한 영으로부터 영적 해방의 자역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화살로 다음 세대를 위해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제 우리 기성 세대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개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아버지 지식과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만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보냈던 것들 아버지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먼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버지 젊은이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쫓아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이제 세상에 외치는 대로 세상을 이긴 대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제 이 시간 이제 브라이드 워신 예배를 통하여 이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인생의 해답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내가 쓰고 남은 시간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 거룩한 신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 세대가 본이 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와 세대를 연합하는 우리 브라이드 50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자들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다음 세대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시대에 예배하는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미혹되어 있는 그 어둠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묶고 있다면 괴락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오락으로부터 주님 그거에 자유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브라이드 워십을 통해서 아비의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연합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시간 주님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연합되어 여기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부족하지만 섰습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대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직 주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다른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꿈꾸는 세대로 주님 세워시켜 주시옵소서. 창조의 목적대로 예배하게 하소서. 창조의 목적대로 예배하게 하소서. 창조의 목적대로 예배하게 하소서. 창조의 목적대로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 창조의 목적대로 예배하게 하소서. 창조의 목적대로 예배하게 하소서. 창조의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뜻없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열정이 뜻없는 열정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냥 흥분하고 반응하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여기서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생명을 바꾸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깊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잠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함께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 우리가 뜻없는 열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저 소리와 음악과 조명과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중심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곳 가운데 영광의 빛이 비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추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비추소서. 오 주님 뜻과 중심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향해 중심으로 나아가는 예배, 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계속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를 함께 맞이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갈급하며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안에 부으소서. 차고 넘치는 강물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강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님 제가 무기력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왔다 가는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앉아있다 그냥 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 키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임하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소서.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 불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소서. 바람과 같이 임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소서. 영광의 빛으로 임하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소서. 성령이 불러. 불러 임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소서. 기름 부으십시오 주님. Thank you. 자유 주셨네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이곳 가운데 더 깊은 사랑에 빠진 예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나오셔서 주님 박수 치시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 따라 우리 옆지 따라 오른쪽으로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다 함께 댄스 댄스 댄스 댄스 춤을 추세 댄스 댄스 댄스 댄스 우리 함께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다 함께 샤우 샤우 샤우 샤우 소리치며 샤우 샤우 샤우 샤우 주 따라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오직 우리가 주님 마음만을 따라갑니다. 점점 주나라 주나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댄스 댄스 댄스 댄스 춤을 추세 댄스 댄스 댄스 주나 주나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다 함께 샤우 샤우 샤우 샤우 소리 지르며 샤우 샤우 샤우 샤우 세게 세게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네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외치네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모든

가고 주만 주님의 감이 주님의 감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감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감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가져가네. 원합니다. 예, 주님.

심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오만 다하여 주 성령도 친구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주를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것을 주의 성령과 신분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서오시옵소서 신랑 예수님 어서오시옵소서 주의 나라 다치옵소서 어서오시옵소서 것을 주님의 성령과 신부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속히 오셔서 주님의 그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하는 그날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자들로 주님이 일으켜주십시오. 그렇게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